Open Link. Mann!그만해요. 대로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. 알아듣겠어? 조용히 하라니까. 너 사람을 잡아 나 돼지를 잡아 저산 전부다 태워 서 그 남자를 잡아 Thank you. 오늘은 귀가 신통이도 잘 들리는구나. 무슨 사냥이냐? 밥은? 밥은 아직 멀었냐? 아, 밥 갖고 와! 밥은! 밥은! 밥 어딨냐고, 밥! 밥 어딨냐고, 밥! 어? 밥은! 밥은! 아, 밥 갖고 와! 오늘은 귀가 통이도 잘 들리는구나. 밥은 밥은 아직 멀었냐?